세상은 어둡고 너무 고요한데 내 마음은 그러지 못해 넌 잠들지 못하지 쉽게 차가운 방공기 창을 열어둔 채 턱을 깨며 말해 한 번 더 보고 싶어 참 이상하지 네 한마디만 난 초능력이 생겨 까맣던 세상이 무지개 색깔로 하늘을 채우던 날 아이가 짖으며 웃던 너 I keep on holding 내 맘을 다 몰라줘던 난 Forever and never and never 너는 하늘 나는 너를 아직도 잊을 수 없지 처음 손을 잡던 나는 솔직히 난 I don't like guy 그 영원한 사랑이란 걸 너 모습과 완전히 믿게 됐어 참 이상하지 네 한마디면 너 모든 애